우리나라의 농업성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 새로운 식물성 농약을 국산화했습니다. 연구집단이 우리식으로 개발해서 적용시험을 통해 그 효과성을 확증한 새 농약은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전력소비가 낮으며 적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충 구제 효과를 95% 이상 보장할 수 있습니다.